김종일 각하의 탄생 75돌경 즉 스리랑카 존비위원회가 12일 콜롬보에서 결성되었습니다. 존비위원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세에 즈음해서 그이의 송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, 경축집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